정의하는 진정운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료경안과종합병원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며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종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에 떠받들리어 료경안과종합병원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인민의 병원, 후대들에게 물려줄 손색이 없는 병원으로 희한하게 일떠섰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료경안과종합병원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최령애 동지, 최태복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영수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영원 동지, 리문건 동지,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마원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부문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민들에게 안겨주시는 사랑의 선물인 료경안과종합병원은 4층으로 된 외래병동과 8층으로 된 입원실 병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가지 안경을 교정 제작하여 봉사해주는 안경 상점까지 갖춘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입니다. 우리 인민들의 시력 문제를 걱정하시며 안과종합병원 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병원의 위치와 규모는 물론 형성안도 여러 차례나 지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힘있는 건설 역량과 자재 보장 대책까지 일일이 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 5월 새로 일떠서고 있는 요경안과종합병원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당장근 기념일인 10월 10일을 계기로 병원 건설을 끝낼 때에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나라 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료경안과종합병원 건설 정령을 수시로 요해하시고 우리나라의 가장 발전된 안과전문병원으로 꾸리시기 위하여 병원 운영에 필요한 현대적인 설비들과 각종 비품들, 안경상점의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직접 맡아 해결해 주시는 하늘같은 은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 말씀 관설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팔건설국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줄기찬 투쟁을 벌림으로써 짧은 기간에 요경안과종합병원을 세계적 수준의 현대적인 안과전문병원으로 훌륭히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요경안과종합병원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지난 1월 병원 부지를 잡아주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병원이 희한하게 건설되었다고, 병원으로 들어서면서 마주 보이는 외래병동의 앞면을 사람의 눈으로 생동하게 형상하고 입원실 병동 외벽에는 시력검사표를 붙였는데 매형만 보고서도 안과전문병원이라는 것이 알린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사는 유선종양연구소, 료경치과병원, 옥류아동병원을 비롯한 병원들이 집중되어 있는 문수지구에 현대적인 료경안과종합병원까지 일떠섬으로써 이것이 병원촌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아무런 불편도 없이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좋아할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료경안과종합병원의 외래병동과 입원실병동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과 설비들의 기술적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해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요경안과종합병원은 설계도 잘 되고 시공도 최상의 수준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의도대로 설계단위, 시공단위, 운영단위들 사이의 3자 합의를 강화하면서 건설한 결과 미학성, 편리성, 실용성이 철저히 보장된 흠잡을 데 없는 의료봉사기지가 일터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뜻하게 꾸려진 휴식홀과 관통홀은 물론 모든 치료실들과 입원실들의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안과 전문 병원으로서의 특성이 살아나기 설비와 가구 비품들을 구색이 맞게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실내 상식도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료경 안과종합병원에 그전이 갖춰놓은 설비들이 첨단 수준이라고 하시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안과치료 설비들을 모두 갖춰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경 안과종합병원을 에네릭의 조력형 건물, 록색 건축물로 일떠세우기 위해 지열에 의한 냉난방 체계를 도입하고 태양빛 전지판을 설치했으며 건물 옥상에 입원 환자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정문까지 꾸려놓았는데 정말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료경 안과종합병원에 꾸려놓은 안경상점을 돌아보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료경 안과종합병원이 눈치료를 하는 전문 병원이면서도 안경봉사까지 해주는 다지능적이며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경상점을 훌륭히 꾸려놓은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안경상점의 진열대들마다에 남자 안경, 여자 안경, 어린이 안경, 색 안경, 자전거용 안경, 운동용 안경, 수경을 비롯한 갖가지 안경들과 부속품들, 광학기재들이 꽉 차 있는데 상점이 문을 열면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경상점에 시력 검사실, 교정실, 가공실도 훌륭히 꾸려놓음으로써 안경봉사의 과학성, 친절성,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료경 안과종합병원의 의료일꾼들과 봉사자들, 종업원들이 책임성과 실무적 자질을 부단히 높여 의료봉사활동을 잘할 때에 대한 문제, 병원을 항상 위생문화적으로 깨끗이 거두고 설비들과 비품들을 애호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 때 대한 문제 등 병원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셨으며 해당 단위에서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에 맞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안경테를 생산하는 현대적인 기술공정을 꾸릴 때 대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료경 안과종합병원은 병원다운 병원, 세계적 수준의 병원,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 내놓고 자랑할 만한 인민의 병원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들을 위해 꼭 하고 싶었던 일을 해놓았다고, 인민들을 위한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렸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료경 안과종합병원은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을 당통으로 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의 인민종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이 일떠세운 병원,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는 우리 조국의 참모습을 과시하는 노동당 시대의 자랑스러운 건축물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의도대로 병원 건설을 훌륭히 완공한 8건설국과 설계단의 일꾼들, 건설사들의 노력적 위훈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요경 안과종합병원까지 건설됨으로써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해마다 현대적인 각종 의료봉사기지들을 하나씩 일떠세운 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에 계속 커다란 힘을 넣고 있는 것은 결코 나라가 풍족해서가 아니라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고 사회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들이 료경 안과종합병원이 문을 열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데 사소한 빈틈이 없도록 병원 운영 준비를 더 착실히 하여 10월 말에 개원식을 진행하고 1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료경 안과종합병원의 의료 일꾼들과 봉사자들, 종업원들은 인민들을 위해 불면누리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탐없는 감사의 정을 담아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리면서 김정은 동지의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맹세를 다져왔습니다. 우리 인민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의한 김정은 동지의 한없이 위대하고 은혜로운 사랑에 떠받들려 일떠선 류경 안과종합병원에서는 인민들이 적종에 겨우 부르는 노동당 만세소리, 사회주의 만세소리가 세상에 들썩하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